1년 만에 대학 졸업? IMBC 캠퍼스 대학원 진학이 빨라지네. IMBC 캠퍼스 편입도 쉬워진다고. IMBC 캠퍼스 독학학위제로 4년 재학 사학위를 1년 만에 취득. IMBC 캠퍼스가 함께합니다. 1년 만에 대학 졸업. IMBC 캠퍼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선정한 오늘의 숫자는 23년입니다. 금융사기극을 벌린 버나드 메이도프 전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150년, 분식회계를 한 버나드 에버스 월드컴 CEO는 25년, 에너지기업 엔론의 CEO는 24년, 방금 제가 불러드린 숫자는 경제 범죄를 저지른 경영자들에게 미국 법원이 선고한 징역형의 기간입니다. 메이도프는 70세가 넘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할 텐데요. 매출을 부풀려서 3조 원대 대출을 받았던 벤처기업 모뉴엘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회사의 박홍석 대표에게 우리나라 법원이 징역 23년, 추징금 36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23년이라는 징역형은 국내 경제사범에게 선고된 형량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겁니다. 경제범죄를 경제원리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경제범죄는 그 범죄가 적발돼서 처벌받을 때 발생하는 손실보다 사기나 분식회계 같은 범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과 수익이 훨씬 크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제범죄를 막으려면 보다 엄격한 적발과 처벌이 필수적인데, 이런 경제원리가 가장 잘 작동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이번에 모뉴엘 대표에게 내려진 23년이라는 징역형이 경제 범죄를 저지르다가는 큰일 난다는 걸 깨우치는 숫자가 돼야겠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왔다고 형량이 줄어드는 일은 이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선진국들이 들고 나온 다양한 부양카드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실제로는 어떤 효과를 냈는지,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혹시 효과가 없다면 그 이유는 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자동차세는 왜 차의 가격이 아니라 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매겨집니까? 이런 질문 보내오셨는데요. 요즘 이게 논란거리죠.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들으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침까지 나온 주요 경제 뉴스들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보험료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각종 규제가 폐지됩니다. 보험사들이 당국의 가이드라인 없이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정할 수 있게 되는데, 실손보험을 비롯한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오를 거라는 걱정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의 집단 대출이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가격 고공행진으로 주택구매 심리가 확산되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는 지난 2007년 금융위기 당시처럼 집단 대출이 부실로 발전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감안해서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경쟁 국가들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호텔에가 집계하는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 지수는 지난 3분기에 45.4를 기록해서 지수 산출이 시작된 2009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10월 초부터 2주 동안 진행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서 주요 참여 업체들의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에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증가분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정희두입니다. 왜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나요? 친절한 경제에서 알려주세요. 예, 오늘은 청취자 정희두 씨께서 1년에 두 번씩 내는 자동차세 왜 차의 가격이 아니라 차의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매겨집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실제로 자동차세는 차의 배기량에 비례해서 부과되는데 요즘은 배기량은 낮아도 가격이 비싼 차들이 많죠. 반면에 배기량은 커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차들도 있고요. 그래서 왜 내 차는 더 싼데 비싼 차보다 자동차세를 더 내느냐 이런 반발도 있고, 그래서 차량의 가격에 따라 비싼 차는 자동차세를 많이 내고 싼 차는 적게 내자 이런 주장도 계속 요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부과할 거냐 가격에 따라 부과할 거냐, 이 문제는 자동차세라는 세금을 왜 걷느냐는 본질적인 질문에 먼저 답을 해야 풀립니다. 세금이라는 건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게 원칙이니까 자동차세가 자동차라는 비싼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재산세의 개념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라면 자동차세는 차량의 가격에 따라서 비싼 차 갖고 있으면 많이 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그 집의 가격에 따라서 부과되지 이게 평수에 따라 부과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자동차세가 그 자동차가 배출하는 각종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사회적 비용에 따른 거라면 오염물질이나 공해를 많이 배출하는 배기량이 높은 차가 자동차세를 더 많이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자동차세는 그 차의 소유주가 부유하다는 이유로 부과하는 거냐, 아니면 그 차가 각종 사회적인 비용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부과하는 거냐, 이게 중요할 텐데 그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자동차세에는 그 두 가지 성격이 사실 다 들어있긴 하고요. 다만 1년에 두 번 고지서 날라오는 이 자동차세는 차 주인이 부유하다는 이유로 부과하는 재산세적 성격이 약간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자동차세를 1년에 두 번 고지서 날아오면 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 자동차세를 내고 있습니다. 차의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에 붙는 이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는 게 그건데요. 그건 차가 비싼 차건 싼 차건 구분 없이 연료를 많이 소모하면 무조건 많이 냅니다. 즉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차를 많이 운행해서 도로를 막히게 하거나 파이게 하거나 하면 그게 아무리 싼 차라도 많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고된 지 20년쯤 돼서 공짜로 줘도 안 탈 것 같은 그런 낡은 자동차도 주유소 가면 휘발유값 똑같이 내고 그 안에 포함된 세금 똑같이 내거든요. 가격이 싼 차라고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거나 사회적 비용을 덜 발생시키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집으로 고지서로 날아오는 자동차세는 이게 1년 내내 단 한 번도 운행을 안 한 자동차라도 그대로 내야 되는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재산을 갖고 있으니 부자 같으니까 내라는 그런 세금인 거죠. 그리고 그런 자동차세는 똑같은 배기량이라도 그 차가 영업용이면 아 이분은 먹고 사느라고 배기량이 큰 차를 갖고 있긴 해도 부자는 아니시구나 이렇게 보고 자동차세를 거의 10분의 1만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내는 자동차세는 재산세 성격이 좀 더 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값에 부과하자, 차값에 따라 부과하자, 그냥 배기량에 따라서 부과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에 설득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여러분께서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매일매일 즐거운 드라이빙 브리지스톤 타이어, 환경탈취 전문기업 센텍 포토존에서 주유권을 드립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제로금리라는 정책도 썼고요. 양적 완화라는 색다른 정책 카드도 꺼내들었었는데 생각보다는 경기가 안 살아나고 있고 물가는 여전히 0%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도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는데 이런 경기 부양책들이 왜 효과를 못 보고 있는지, 좀 더 다른 부양책들은 없는지, 왜 이렇게만 부양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을 좀 공부해보겠습니다. 국제경제 전문 매체인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로금리까지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뭐 나와 있었으니까요. 금리를 낮추면 경기가 살아납디다 이제 이런 게.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양적 완화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경기는 지지부진하고 잘 안 살아나는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 경기는 또 물가 수준을 통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장기간에 걸쳐서 굉장히 낮게 깔려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수요가 그만큼 침체돼 있다. 경기 안 좋다는 뜻이겠죠. 물가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데 중앙은행들이 저 돈을 많이 풀면 이게 돈 풀 때 항상 걱정인 게 저러다 인플레이션 나타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못 풀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요즘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제가 공급할 수 있는 총량이 100이고 수요 역시 100이었는데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헬리콥터에서 예. 돈을 100만큼 더 뿌렸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주운 돈을 모두 소비할 경우에 단순 계산을 해보면 물가가 두 배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이죠. 예. 그렇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실시한 양적 완화라는 것은 좀 달랐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서 물건을 사도록 한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한 거죠. 화폐는 늘어났고 채권의 양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른 것은 물가가 아니라 채권값이었습니다. 채권만 샀으니까요. 그래서 채권금리가 뚝 떨어졌고 사람들은 채권에 투자해서는 이제 이자를 별로 못 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위험한 자산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회사채와 주식값이 따라 오르고 주택가격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발생한 것은 실물경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자산경제 인플레이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뿌린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QE, 그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시중에 주 돈을 무제한 풀었다 이런 게 아니라 돈 푼 게 없는 겁니까 그러면? 돈을 푼다는 것은 중앙은행이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예. 거기에 합당한 뭔가를 사들이는 정책이거든요. 예.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였고 그런 이제 힘을 이용해서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려서 새로운 지출을 발생시키면은 이것이 예.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부가 새로운 지출을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네. 소비자들이 늘리지 않는 소비를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중앙은행이 단지 채권만 샀기 때문에 예. 채권값만 오르고 그 주변에 있는 자산들도 따라서 오르게 됩니다. 그럼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 채권 나한테 주고 채권값만큼 내가 돈 줄게 하고 강제적으로 그걸 가져왔다는 거군요. 중앙은행이. 강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그렇게 사들인 거죠. 채권이 돌아다니지 않게. 그렇습니다. 현금만 많이 돌아다니도록. 네. 그럼 현금은 이자가 없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은 채권을 팔았기 때문에 다른 뭔가를 사야 되겠죠. 예. 이자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주식, 회사채, 주택 이런 것들이 오른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이 더 늘어난 게 아니네요. 내 주머니에 일단 채권이 사라지고 그만큼 현금이 들어온 그렇습니다.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산의 구성이 바뀌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돈을 뿌렸다는 설명은 다소 좀 제대로 설명한 부분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현실 경제에서 중앙은행이 하늘에서 예. 돈을 뿌릴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뭔가를 사들여야 예. 됩니다. 그 결과로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풀렸다는 말은 가능한 얘기인데. 예. 중앙은행이 그렇게 푼 돈을 그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은행들이 대출을 늘린다면은 네.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대출 받을 생각이 많지 않고 사람들이 은행들도 저 사람은 좀 믿기 어렵다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대출을 안 해준다면은 그러면 마찬가지다. 원원 통화 종잣돈만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좀 쉽게 그냥 돈을 좀 뿌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채권을 사들이고 그 채권만큼 돈을 주고 이렇게 까다롭게 하지 말고. 네. 그냥 집집마다 가족수 곱하기 100만 원 이렇게 좀 나눠주거나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물론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경기 좀 살려야 되니까요. 그게 이제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라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높이는 것 그 자체만이 목표라면은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가 수준이 두 배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복지가 장기적으로 향상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 분배가 완벽하게 획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하고요. 소비 지출이 두 배로 늘어나면은 지출은 누군가의 수입이 되겠죠. 그래서 예. 경제 주체들 전체의 소득도 똑같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늘어나는 소득은 전혀 내실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물가도 똑같이 두 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른바 실질 소득은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세계에서는 소득 분배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지죠. 예. 어떤 사람의 소득은 2.5배가 늘어나고 어떤 사람의 소득은 1.5배만 늘어나고 그런데 물가는 공평하게 2배 증가한다면은 상승한다면은 결국 어떤 사람들은 구매력을 오히려 상실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중산 서민들의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국민들 모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천만 명한테 쭉 1인당 얼마씩 나눠줄게요. 그거는 오히려 서민들한테는 불리한 일일 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실질 소득이 그렇게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5천만 명한테 다 나눠주지 말고요. 1등부터 돈 많은 순서대로 쭉 세워놓은 다음에 하위 50%한테만 나눠주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가 그걸 이제 복지 비용으로 쓰는 거하고 사실상 비슷한 내용일 텐데. 결국은 이 중앙은행이 네. 돈을 그렇게 직접 나눠주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직접 나눠주든지 그래서 예. 그 재원을 빚을 내서 조달을 하든지 어떤 누군가의 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부채가 발생해야 되겠죠. 그 돈을 나눠주려면은 그 돈의 원천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원천을 어디서 구할 것이냐. 결국 부채로 잡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방법은 있다면 정부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면 한국은행, 미국 같으면 연준에서 돈을 빌리고 그렇습니다. 그 돈으로 정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린 하위 50%한테만 1인당 100만 원씩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뿌리는 건 그럼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까? 가능한데 결국 국민 소득이 장기적으로 그 증가하려면은 실질 소득이 늘어나야 되고 실질 소득이 늘어나려면은 첫째 생산성이 향상되어야 되고 둘째 생산성이 늘어난 만큼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나눠주고 소비만 증대시킨다면은 그것이 전체에 나눠주든 서민들한테만 나눠주든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그 후생에는 큰 변화가 결국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부작용은 계속 생길 테니까. 그렇죠. 그래, 그 우리 욕실 같은 데다 물 뿌려놔도 한 두어 시간 후에 가면 싹 말라 있는 게 그게 이게 기울어져 있어서 그렇잖아요. 물 다 빠지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른바 그 QE라고 해서 뭐 비슷한 용어 같긴 합니다만 People's QE라고 네. 부자들에게 돈 뿌리는 QE 말고 양적완화 말고 서민을 위한 양적완화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국 야당 노동당의 새 당수로 선출된 제레미 코빈이라는 사람이 주창하는 부양책이죠. 도로나 서민주택 같은 사회 간접 자본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에다가 중앙은행이 돈을 빌려줘서 그런 양적 완화를 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중앙은행의 QE를 통해서 일종의 뉴딜 사업 같은 걸 하자는 뜻인데요. 이렇게 한다면은 생산성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이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자리도 증가하고 경제 성장이나 국민 후생도 높아진다는 주장이죠. 예. 로렌스 서머스라고 미국 재무장관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만성적인 수요 부족, 영구적인 경기 침체 이런 주장을 하면서 대책으로 제시한 게 있는데 상당히 유사합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서머스 이 사람은 정부에게 중앙은행이 돈을 빌려줘서 정부가 그런 생산성 투자를 하자는 거고 제레미 코빈 이 사람은 그 정부를 거칠 게 아니라 기금에다 직접 빌려주자는 얘기입니다. 그 기금을 결국은 정부 쪽에서 운영할 테니까 비슷한 크게 보면 비슷하군요. 그런데 이 기금이라는 것은 그 어떤 특정한 목적을 그 이유로 형성된 기금인데 중앙은행이라는 것은 어떤 경제의 특정한 부분에 자원을 배부하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 권한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허락을 받은 정치가 할 일이죠. 그런데 이 정치가 할 일이 중앙은행이 직접 한다면은 이거는 중앙은행이 직접 민주적인 근거나 통제 없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은행장이 판단해서 전라도에 더 씁시다, 뭐 경상도에 더 씁시다 하면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 이런 반발이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정부를 거쳐가는 그런 방식이 그래서 결국 대부분의 부양책은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정부가 자원을 배분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데 중앙은행이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자꾸 좀 고민이 되는 모양입니다. 경기가 안 풀리니까요.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5분에 또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